Sayonara mo, mainile ko. Di mo kukulo, namailo, nung nakatimayo. Stereo, kala mo no e, wakari michi, wasowa. I'ma let you go and fly. 새 맛이 낙수로 힙이 Keeping myself easy 낙이다 왔을 탐에 오메가 온다 배조 내 모습을 알아나요 널 위니 아낄 수 있대로 like that too 아 너 코로니과 못 오래 나이네 내 길을 걷어 날아 거연해 Ain't no but 웃게 또 매루 your plane 혼돈해 it is time to say goodbye 사요나라 너 와서 스즈쿠 다로 I see.